동화 한국어 버전 얼간이 책. 공주님, 저는 말을 아주 잘 탄답니다. 그래요? 정말 대단하시군요. 근데 왜 나랑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그대는 공주님이니까요. 그 많은 보석에 이 궁전에 전부 다 공주님 거잖아요, 아닌가요? 저런 말은 하지 말라고 일렀습니다만. 정말 로맨틱한 대답이네요. 제가 공주님 손에 정식으로 청혼하겠습니다. 내 손에 청혼한다고요? 그럼 내 손하고만 결혼하겠다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뭐라고요? 저 공주님, 그냥 네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아니요. 내 아름다운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하겠어요. 싫어요! 아니, 잠깐만요. 안 돼! 헤이즐. 넌 이 나라 왕의 딸이다. 그냥 내 딸이라고 하세요. 그게 더 기억하기 쉬우니까요. 이제 이 아비는 너랑 못 놀아준다. 결혼을 해야지. 젊은 귀족 남자를 많이 만나봤잖니. 아버지의 왕관만 원하는 남자와는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저를 원하는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고요. 있는 그대로의 저를 좋아하는 남자와요. 저를 웃게 해주는 남자요. 아버지 뜻대로 사는 건 이제 지겨워요. 아버지 뜻에 따라 결혼하고 외출하고 말하고 안고. 공주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들이란다.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데려오는 귀족들은 모두 가식적이에요. 순수하고 솔직한 남자를 만나고 싶다고요.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영혼이 맑은 남자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누구보다 당당한 남자요. 세상에 갇혀 사는 기분이라고요. 저를 재미있게 해주고 춤추고 싶게 하는 남자를 원해요. 그럼 내가 광대를 찾아서 데려오면 되겠구나. 덩컨, 다음 구원자 후보 불러오게. 네, 다음은 그게... 배야,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없어요. 귀족 출신 구원자들이 모두 궁을 다녀갔어요. 뭐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전하,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공주님은 고작 한 달 동안 구원자들을 만났는데 말이지요. 난 자네 유머 감각이 마음에 들어. 칭찬 감사합니다, 공주님. 재미있는 얘기를 더 해드릴까요? 제가 은근히 웃기거든요. 뭐라고? 아니, 하지 말게. 중요한 문제에 집중해야지. 공주가 모든 귀족 구원자를 거절했는데 이제 어디서 신랑감을 구해야 할까? 그럼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줘야겠네요. 그게 평민들에게요. 맙소사. 결국 이렇게 되다네. 알았네, 덩컨. 평민들 불러오게. 모두 들으시오. 공주님께서 귀족 구원자를 모두 거절해서 이제 평민에게도 공주님께 구원할 기회를 주기로 했답니다. 교양 있고 용모 단정한 자는 공주님께 청혼할 수 있습니다. 청혼할 사람은 내일 궁으로 오면 됩니다. 다음 마을로 가자. 내 아들들아, 소식 들었니?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단다. 공주님께 선택만 받는다면 그 모든 재산을 갖는 거야. 상상해봐라. 내 아들들은 둘 다 공부도 많이 했고 나보다 뛰어난 외모까지 가졌지. 그럼요, 아버지. 공부라고 하셨어요? 장부정리라면 제 손바닥보다 훤히 알고 있어요. 저는 라틴어도 할 줄 알아요. 그리고 또 다른 외국어는... 저는 바느질도 할 줄 알아요. 저는 섬세하면서 잘생겼어요. 물론이지. 내 아들은 둘 다 아주 잘생겼어. 그럼 준비하거라. 내일 저녁에는 너희 둘 중 한 명이 공주님의 남편감이 될 거다. 이리야! 달까지 달려봐 보자! 내 말을 못 알아들은 거야? 달까지 가자고 했잖아! 근데 이것도 재미있네. 이리 와! 잘생긴 나의 아들들아, 가서 공주님의 남편이 되거라. 네, 아버지, 가자, 에리. 엽소사 내옷! 염소, 너 이따가 혼날 줄 알아? 근데 형들은 어디 가는 거야? 어디 좋은 데 가? 그렇게 보인다니 다행이네. 네 눈에도 내가 좋은 데 가는 것 같지? 그렇지 않아? 아니, 형 머리가 웃겨서 물어본 거야. 너 때문에 옷이 엉망이 됐잖아. 이러다가 궁전에 늦겠다. 궁전? 궁전에 가는 거야? 왜 가는 건데? 잭, 우리 지금 바빠. 너 때문에 오늘을 망칠 수는 없다고. 싫어, 나한테도 말해줘. 나도 형들 동생이잖아, 안 그래? 그래, 맞아. 너도 동생은 동생이지. 그러니 형들이 공주님 마음을 얻을 수 있게 얼른 그만해서 내리렴. 오늘 공주님이 남편감을 고르실 거야. 얼른 내려. 휴, 얼른 가자야. 다녀오거라, 내 아들. 아버지, 저도 같이 가게 해주세요. 제발요, 부탁드려요. 너는 왜? 공주님의 마음을 얻으려고요. 저도 가서 공주님 마음을 얻을래요. 그건 불가능해. 넌 공주님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어. 공주님이 널 선택할 리가 없잖아. 저를 선택하실 거예요. 정착해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잖아요. 정서적인 안정을 찾으라는 뜻이었다. 부탁해요, 아버지. 보내주세요. 알았다. 일어나서 가자. 한수여, 내가 궁전에 가서 바느질하는 걸 보여줘야 될까? 아니, 그건 필살기로 남겨둬야지. 처음부터 모든 걸 보여줘서는 안 돼. 장부 정리부터 보여주면 공주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거야. 이리야! 안녕, 형님들! 저기 과일 있네? 마침 먹고 싶었는데. 너 이제 혼자 알아서 저녁 먹는 법을 깨우쳤구나? 근데 몸 조심해. 형들 지금 장난하는 거지? 근데 이건 내 미래의 아내에게 줄 거야. 바로 공주님이지. 뭐라고? 뭐? 너 지금 궁전에 가는 거야? 맞아, 나 궁전에 가는 거야. 거기 공주님이 사시잖아. 내 말이 맞지? 근데 그 썩은 과일을 공주님께 드린다고? 그 썩은 걸? 빈손으로 궁전에 가는 건 예의가 아니잖아. 그야 그렇지. 썩은 과일은 아주 근사한 선물이야. 정말 생각 잘했다. 어서 가자. 늦으면 안 되잖아. 형들, 내가 찾은 것 좀 봐. 부디 제기 정신을 차려야 할 텐데. 신발이잖아. 그 신발로 뭘 하려는 건데? 형들은 절대 모를걸. 다 쓸 데가 있어. 그래, 공주님께서 낡은 신발 한 짝을 갖고 싶어 하실 거야. 비싼 새 신발을 잃어버리셨다면 말이야. 너도 들었지? 나도 생각 못한 건데, 형은 정말 똑똑해. 근데 이거로는 부족해. 다른 게 더 있어야 하는데. 형들, 이것 좀 봐. 또 시작이네. 또 시작이야. 이걸 봐. 그 지저분한 건 내 눈앞에서 지워. 그건 그냥 진흙이잖아. 너 대체 왜 그래? 형들은 절대 모를걸? 분명 쓸모가 있을 거야. 얼른 가자. 쟤랑 같이 있는 건 누가 볼까 무섭다. 좋아, 경주하자는 거지? 세상에, 저기 좀 봐. 아니, 넌 안 돼. 왜요? 나도 공부 많이 했다고요. 그게 신발에 진흙이 묻었잖아. 못 들어가. 다음! 아라라라라라라. 잘했어요. 이제 말해봐요. 왜 나랑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야 저는 남자고 공주님은 여자시니까. 그 말을 들으니 생각나네요. 곧 내 얼굴에서 수염이 날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다예요? 내가 부자라서가 아니고? 물론 그 이유도 있긴 있습니다. 게다가 왕은 언젠가 돌아가실 거잖아요. 뭐라? 저 사람을 당장 내보내라. 안 돼요. 아버지, 제 생각은 안 중요하신 건가요? 그야 물론 중요하지. 넌 저 남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싫어요. 싫다고요? 왜요? 꼭 이렇게 끌려나가야 해요? 공주님께 거절당한 사람은 강물에 던져지는 게 원칙이다. 다음은 한스 헤밍웨이 씨입니다. 재능이 많은 사람인데 특히 라틴어를 잘한답니다. 좋아요. 라틴어로 된 시를 읊어주겠어요? 난 라틴어를 전혀 못하지만 방금 그 말이 라틴어가 절대 아니라는 건 알겠네요. 다른 언어는 전혀 못하나요? 그게 저 로맨틱해라. 보초병! 다음! 안 돼요! 이거 미움 브라커스 이레드민고! 뭐라고 한 거예요? 그거 시 맞아요? 저 공주님, 바지에 오줌을 넣을 것 같다는 뜻입니다. 당장 끌어내요! 안 돼! 지루해 죽겠네. 저 산책해도 돼요? 그건 안 된다. 기다리는 사람이 아직 많아. 다음! 다음 대기자는 에릭 헤밍웨이입니다. 한스 헤밍웨이의 동생이자 장부 정리에 매우 뛰어나지요. 장부 정리라는 건 장부를 정리하는 건 매우 중요하답니다. 뭐라고요? 벌써 지루하네. 다음! 안 돼요. 수영을 할 줄 모른다고요. 근데 바느질을 잘해요. 구명조끼라도 주세요. 이건 살인이라고요. 입 다물어. 물이 깊지도 않아. 안 돼. 멈춰. 이 멍청한 염소야. 휘! 형이잖아. 거기서 뭐해? 설마 형 지금... 쟤, 나 좀 도와줘. 지금 이게 무슨 일인가? 보초병, 저들을 잡아! 미안해, 형. 나 가야겠어! 기다려, 쟤. 가지마! 보초병, 저들 잡아! 보초병, 안 돼! 넌 누구냐? 안녕하세요. 저는 잭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으셨네요.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저와 한 곡 추시겠습니까? 그래! 좋아!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어. 얼마나 신이 나던지. 맙소사, 넌 대체 누구냐? 당장 내 궁전에서 나가거라. 안 돼요. 잠깐만요, 아버지. 할 말이 있어요. 저 마음을 정했어요. 이 남자랑 결혼할래요. 아니요. 아가씨도 정말 아름답지만 저는 공주님을 만나러 왔거든요. 정말 미안해요. 주변을 보거라. 내가 누구 같으냐? 아가씨가 공주님이군요. 저는 공주님과 사랑에 빠졌어요. 이런 우연이 다 있군요. 맞아. 이런 우연이 다 있다니. 평민들을 부르는 게 아니었는데. 여봐라, 다들 준비하거라. 내 딸이 드디어 남편감을 찾아서 결혼식을 올릴 거다. 형도 봤지? 어떻게 이런 일이? 공평한 거지 뭐. 우린 늘 잭을 바보라고 생각했잖아. 근데 바보가 아니었어, 그랬지? 우리 눈에는 바보였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아니었을 수도 있지. 사람마다 생각은 다 다르니까. 그걸 인식이라고 하는 거야. 잭은 자신을 한 번도 부끄러워한 적이 없어. 오히려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그건 정말 좋은 거야.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될 때 비로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니까. 우리 얼른 나가자. 나 감기 걸릴 것 같아.